힘들죠. 나 때문에 다 힘들죠. 어디 가고 있어도 빨간 바닥인 거죠. 레드 카펫 같은 기분 모두 쳐다보죠. 어떤 사람은 어머님이 누구냐고 신선하게 막 걸어도 아무 느낌이 안 들죠. 하지만 나도 누군가도 사랑을 빠져보고 싶어도 돼. 잘 들어요 내 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걸 알게 해주는 시작하기 싫어 쉽지 않아.